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소식을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언 오브저버, 라오스 통신과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수리아 신문 티슈린, 캄보자의 FM 90.5 방송, 이집트 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사이, 민주공고 통신, 그리고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이탈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연대성협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탈리아 지부, 베루 조선친선문화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10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들을 정중히 모셨습니다.